다 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신입생들 등록금도 오르고요. 그러니 1월부터는 벌써 부모님 눈치를 좀 봐야 하겠고, 또 그게 방학 동안의 버스비, 용돈, 모든 것에 영향을 꽤 미칠 텐데요. 새해에 우리를 기다리는 게 이렇게 꼭 좋은 소식들만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신발끈 좀 더 단단히 메고 좀 더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세상 속으로 뛰어들려면요. 동작구 흑석일동의 이희정 학생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내 인생의 여인 중에서 똥바빠 엘자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아주 상큼한 카드를 보내주신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이상금씨, 역시 이상금씨께도 띄워드렸는데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인사 아직 안 드렸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드린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야, 4번 답 좀 보여줘.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안 읽었니? 그치. 여자친구, 설거지, 여드름, 용돈, 유머, 하품. 어때? 멋쟁이 아버지의 충고.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딸에게 주는 엄마의 충고.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 도서출판 비전. It's Monday morning and I'm Jack Lucas. Crunch! Hi. Hello. This is about my husband. Yes. Well, he drives me crazy. I'll be talking and he'll never let me finish a sentence. Mm. He's always finishing your thoughts. That's awful. It absolutely drives... It drives you crazy, doesn't it? He's a scoundrel. Jack, you've... Jack Lucas는 뉴욕 방송국의 유명한 디스크 자키입니다. 그는 젊고 냉소적이며 자신만만하고 직선적이지요. 그에게는 늘 다양한 청취자들이 전화를 하곤 합니다. 그들은 때로 루카스에게 신변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잭은 거리낌 없이 직선적으로 충고를 합니다. Well, no, perhaps not. We need those details. You're a pig, Jack. Whoa, woman, don't you treat me so mean. You're the meanest old woman that I've ever seen. You're on the air, caller. Hello, Jack. It's Edwin. Oh, it's Edwin. Edwin, we haven't heard from you in what, a day? I've missed you. I've missed you too, Jack. So it's sunrise confession. 그 월요일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그에게 자주 전화를 하는 에드윈이 또다시 여자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옆 귀족들이 모이는 고급 레스토랑인 베비츠에서 아주 멋진 여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에드윈에게 잭이 냉정하게 한마디 합니다. 그들은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다. 사랑은 못 느끼고 쾌락만 생각하는 이들이다. 그들은 늦기 전에 전부 없애야 한다. 그렇게 충고를 한 거지요. 하지만 잭은 바로 그 충고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엎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모릅니다. 인기 DJ 잭은 이제 화면에도 얼굴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는 바야흐로 유명 DJ에다 유명 배우가 되기 일보 직전인 것입니다. 그는 일사천리로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을 한껏 기꺼워하면서 대사 연습을 합니다. Well, forgive me. Hey. Forgive me. 얼굴에는 마사지 석고 팩을 바르고 그래서 마치 피에로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춤까지 춰가면서 hey, 대사를 반복합니다. Forgive me. Hey, forgive me. Yeah. 그런데 제대로 감정이 잡히질 않아서 계속 되뇌어보니 Forgive me라는 단 한마디의 대사는 상당히 암시적입니다. Forgive me, 용서에 달라. 용서를 받거나 용서를 구할 일이라고는 전혀 없을 듯이 사는 잭 루카스에게는 정말 표현하기 힘든 말이죠. They're evil. They're repulsed by imperfection, horrified by the banal, everything that America stands for. 그런데 그렇게 대사 연습을 하다가 그는 듣습니다. 얼마 전 방송으로 전화를 연결했던 에드윈이 제게 충고대로 정말 그 레스토랑 베비츠로 가서 7명을 쏴 죽였다는 뉴스를요. Edwin Malnick arrived at the peak hour of 7:15, took one long look at the handsome collection of the city's best and brightest, then removed a shotgun from his overcoat and opened fire. Seven people were killed before Mr. Malnick turned the gun on himself and shot a hole through his head. 뉴스 화면에는 곧 자살한 에드윈의 처참한 모습도 비춰집니다. 잭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잭은 더 이상 인기 DJ가 아닙니다. Hey, Mr. Happiness. Are you gonna do a little work today or what? What out there? 비디오 샵을 하는 여자에게 얹혀 사는 처지인데요. 거의 폐인처럼 늘 술에 취해 있고 또 걸핏하면 주위 사람들과 싸우곤 합니다. 자신의 단순한 충고 때문에 1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다는 충격에서 그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 그날도 그는 술을 먹고 비틀대며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그때 한 어린 꼬마가 그에게 빨간 피노키오 인형을 건네줍니다. 잭의 행색을 보고는 그를 아무에게나 구걸하는 주정뱅이 거짓쯤으로 알았던 거지요. 잭은 비에 젖은 도로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그 인형에게 묻습니다. 너는 네 죄악 때문에 벌 받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냐고요. You get the feeling sometimes you're being punished for your sins. 사실 자신에게 되묻는 넋두리지요. 말하자면 그 나무 인형은 인생을 피크닉처럼 살다가 벌을 받아서 이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가 된, 하지만 친구가 필요한 잭, 그 자신이겠지요. 그는 다리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강둑에 서서 취한 눈으로 강물을 쳐다봅니다. 취한 김에 잭은 허접 쓰레기 같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픈 충동이 듭니다. 그가 막 강물로 떨어지려는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두 명의 젊은이가 차를 몰고 나타납니다. Hey, what's going on? 청년들은 거지나 주정뱅이들을 찾아다니는 중이었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갉아먹는다는 이유로 거지나 주정뱅이들을 쓸어 없애버리려고요. 말하자면 미쳐가는 세상에 미친 파시스트들인 셈이지요. People spend a lot of hard-earned money for this neighborhood. It's not fair. Looking out their windows, see your ass asleep on the streets. Yes, I agree. 청년들은 잭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눕힌 다음 가솔린을 붓습니다. Don't leave this drunk. Me neither, man. Do it. 그리고 막 불을 붙이려는 순간. Oh, Marlin, I feel the sting of my shaft. 화살 하나가 청년의 다리에 명중합니다. Unhand that errant knight. 사랑의 이름으로 그를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청년들에게 경고하는 화를 쏜 궁수. 그는 거지나 다를 바 없는 행색입니다. 게다가 정신이 똑바른 사람 같지도 않습니다. 두 청년이 그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가 위기에 몰리자 그와 비슷한 몰골의 사람들이 어디선가 불쑥불쑥 나타나더니 입을 모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Gentlemen, I like New York in June. How about you? I like a Gershwin tune. How about you? Oh, look, it's showtime. You know, boys, there's three things in this world that you need. Respect for all kinds of life. A nice bowel movement on a regular basis. And a navy blazer. Oh, one more thing. Never take your eye off the ball. Ouch. The ability to be a shithead can be a fabulous advantage. Oh. 한바탕 싸움 끝에 청년들은 줄행랑을 놓고 겨우 목숨을 구한 잭은 화를 쏜 그 궁수에게 이끌려 거지들의 동네로 들어서게 됩니다. 거기서 잭은 거지들의 합창 소리를 들으며 정신을 잃고 맙니다. 뉴욕과 거시인을 좋아한다는 내용의 아까 그 노래지요. How about you? You're great tonight, Perry. I like moonlight. How about you? Hi. Welcome back. How are you feeling? Have I died? Oh, no. hey, easy. You want to get up? There you go. 다음 날 아침, 잭이 정신을 차리자 어제 그 궁수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My humble abode. Mikasa. 주위를 둘러보는 잭. 그곳은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한 더럽고 혐오스러운 그 궁수 페리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페리는 잭에게 자신을 다시 한번 신의 사도라고 강조합니다. God. I'm the janitor of God. I know. Yeah. Hey, I know how you feel. I mean, they came to me about a year ago. I was sitting on the john, having one of those really satisfying bowel movements. You know those ones that border on mystical, where you're like... 자신은 신이 잃어버린 거룩한 술잔, 성배를 찾아내려온 사도란 거지요. 그러면서 성배가 있는 한 부잣집의 서재 사진까지 보여줍니다. See it? Mm-hmm. Langdon Carmichael. No, right there. See it? What? 잭은 도대체 페리란 자의 그 황당한 얘기들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잭을 붙들고 페리는 더더욱 기이한 말을 합니다. Don't go. I can't get it. Because... He's out there. He's always out there. That's why you can get it. That's why you're the one. I'm not the one. I'm not anyone. 사실 성배를 찾아올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잭이라는 것입니다. 잭은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는 표정으로 버리듯이 피노키오 인형을 선물로 주고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헤이, where you coming from? The basement, I think. I tell him no business! Hey, hold it. Huh? 그런데 질린 얼굴로 그곳을 나오다 잭은 빌딩 관리인에게 붙잡혀서 곧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까 그곳, 페리의 집은 빌딩의 지하, 즉 보일러실 한 구석이었던 것과 페리가 바로 에드윈의 느닷없는 총질에 부인을 잃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렇게 눈앞에서 아름다운 부인을 잃은 그가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또한 거지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그 더럽고 지저분한 그가 헨리 세이건이라는 본명을 갖고 있고 미치기 전에는 대학 교수였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제기 얼굴은 다시 고통으로 일그러집니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자신 때문에 부인을 잃고 미쳐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잭은 웁니다. 아무래도 자신은 저주를 받은 것 같아서 웁니다. 잭은 고통스러운 얼굴로 다시 페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곧 한 여자를 훔쳐보면서 그 뒤를 열심히 쫓아다니는 페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페리가 줄곧 사랑의 시선으로 취한 듯이 지켜보는 여자는 너무나 어리숙해 보이는 여자입니다. 거의 백지 같지요. Come here. This way. Down. Jack. 실제로도 그녀는 회전문을 들어갈 때마다 앞사람에 튕겨서 도로 밖으로 나오고요. Hey, sweetheart, what the hell you doing? 또 책을 한 권 사려다가 책꽂이에 책을 온통 다 쏟아버립니다. 또 만두를 먹을 때면 그걸 제대로 집지 못해서 몇 번이고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Oh, it's so sweet. She does that every time. Oh. 하지만 그렇게 보잘것없고 실수투성이인 여자에게 페리는 쏙 빠져있습니다. 잭은 그 모습을 보면서 페리에게 돈을 줍니다. Oh, this beauty needs a little work. Here, what? Jack, I just would like to help you. $50. All right, here, look. Here's another 20. Will that do it? $70, then. 그에게 돈을 줌으로써 자신에게 내려진 저주나 벌의 그 광박관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페리는 곧 그 돈을 다른 거지에게 모두 줘버립니다. 잭은 미친 듯이 화를 냅니다. I gave that to you. 그런데 그 순간 페리가 갑자기 괴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페리! 페리! 페리! What are you looking at? Perry. Down! Down! Jack! Jack! He's afraid of you. We've got him! Come along! Hey! Holy shit! 정신없이 도망가는 페리. 붉은 투구와 갑옷을 입은 적기사가 불을 뿜으면서 그를 쫓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붉은 기사가 제게 눈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잭은 할 수 없이 페리를 뒤쫓아 달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페리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 적기사가 사라졌으니까 페리는 적기사가 어쩐 일인지 잭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가 성배를 찾을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어쨌든 잭 덕분에 두 사람은 간신히 숨을 돌립니다. 잭과 페리 두 사람은 이번엔 지하철역 광장에 앉아서 페리가 흠모하는 그 백지 같은 여인 리디아를 기다립니다. 드디어 리디아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에 치여서 바보처럼 어정쩡하게 걸어가는 리디아. 하지만 페리의 눈에 비친 그녀는 아름답고 순수하고 성스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차츰 주위 사람들의 동작이 변합니다. 자신들의 일에만 바빠 삭막한 얼굴로 역군에로 오가던 그 수많은 사람들. 서로 평생 아는 척도 안 하고 살 것 같은 그들이 무도회에 참석한 사람들처럼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서로서로 손을 잡고 다정하게 춤을 추는 것입니다. 물론 페리의 눈에만 이런 기적이 벌어진 거죠. 그런 춤의 물결 속을 정작 그 춤의 진원지인 리디아는 순진한 표정으로 그저 걸어가고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리디아가 역군회를 나가기 무섭게 사람들은 다시 손을 놓고 본래의 자기로 돌아갑니다. 페리의 환상이 끝난 것입니다. 그들은 때로 고향처럼 인간의 순수함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죠. 하지만 그러기에는 이미 사람들의 일상은 너무나 삭막하고 무감각하고 기계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존재로 변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What are you doing? I'm cloud busting, Jack. You ever done it? 뉴욕의 센트럴파크. 페리가 옷을 홀랑 벗었습니다. 구름을 부수고 또 세상을 자유롭게 해방시키겠다고요. 아마 페리는 세상의 그 무관심과 차가움을 향해 지금 미친 듯이 저항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Hey, come on. Oh, come on, Jack. You're pissing me off. Hey. And we're bare-ass naked in the middle of it. 잭이 그런 그를 말립니다. 비록 밤이긴 하지만 뉴욕의 한복판에서 옷을 홀라당 벗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페리는 오히려 잭 보고도 옷을 벗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는 달을 향해서 엉덩이를 흔들면서 춤까지 춥니다. 자, 공원의 해프닝 들어봅니다. Who are you talking to, Jack? I'm talking to the little people! Are they here? They're saying, Jack, go to the nearest liquor store, findeth the Jack of Daniels, that ye may be shit-faced! Dulang, Dulang! They said that? You are out of your fucking mind! Bingo! Yell! Come on, Jack! Free up the little guy, let him flap in the breeze! Yo! Yo, buffoon! Oh! Oh! Oh, Jack! Oh! Oh! Oh! Oh! Nothing's happening. Concentrate. What if some homophobic jogger runs by and kills us? 이제 두 사람은 달빛 아래 나란히 누웠습니다. 잭은 옷을 입은 채로, 페리는 그대로 알몸인 채로. 그때 페리는 잭에게 피셔 킹에 관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Did you ever hear the story of the Fisher King? No. Begins with the king as a boy, having to spend the night alone in the forest to prove his courage so he can become a king. 한 왕이 있었다. 그런데 그 왕이 소년이었을 때, 소년은 어느 날 숲속에서 성배 수호자가 돼서 인간의 고통을 치료하라는 신의 명령을 듣는다. 하지만 그 명령에 따라 그가 성배를 잡으려 하는 순간 성배는 사라지고 소년은 손만 대고 만다. 그 후부터 소년은 삶의 의미를 잃고 깊은 상처 속에서 왕이 된다. Couldn't love or feel loved. He was sick with experience. He began to die. One day, a fool wandered into the castle and found the king alone. Now, being a fool, he was simple-minded. He didn't see a king. 그러던 어느 날, 한 바보가 상처 입은 왕에게 왜 아프냐고 묻는다. 그러자 왕은 목을 적실 물이 필요하다고 한다. 바보는 왕에게 물을 준다. 그런데 그 물을 받은 왕은 그 즉시 그것이 비로소 성배인 것을 알게 된다. 왕은 어떻게 이걸 찾았느냐고 묻는다. 이때 바보의 대답은 이것이다. I don't know. I only knew that you were thirsty. 나도 몰라요. 나는 단지 당신이 목이 마르다는 것만 알아요. I think I heard that at a lecture once.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건네줄 때 물을 담은 그 물잔이 바로 성배라는 페리의 이 이야기는 진정 그 어느 위대한 명언에 못지않습니다. 잭은 감동을 받지요. 잭은 이제 조금씩 페리에게 통화해 갑니다. 그는 페리의 목을 적셔줄 물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는 곧 페리에게 사랑을 이어주는 것, 곧 리디아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그에게 성배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잭은 우선 리디아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는 왕년의 DJ 솜씨를 발휘합니다. 마치 방송인 것처럼 꾸며서요. Hello, Lydia. Lydia, this is Jack Lucas. I'm calling from Video Spot Video Rentals. And Lydia, you are a major credit card holder, are you not? Well, Lydia, I've got some good news for you. Out of several thousand credit card holders, in conjunction with several major credit card companies... Which ones? All of them. Which means that you have just won a free membership at our store. How did this happen? 잭의 애인인 앤의 비디오 가게에서 공짜로 비디오 10편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믿기로 접근해보지만 너무 놀란 리디아가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This is going to be rough. And it's going to be rough. Jack은 이번엔 리디아의 사무실로 사람을 보냅니다. 비디오 가게 명예 회원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인간 우편이지요. Can I help you? Is there a mousy little woman named Lydia who works here? Yes. If you wait here, I'll get her on the phone. Oh, no, it's a personalized message. I have to give it to her in person. You can't go back there. You're really not allowed to go. 배달부는 풍선을 가득 손에 쥐고 리디아 앞에 서서 듣기 괴로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춤까지 춥니다. You must be she. I had a dream for guess who, Lydia. It wasn't for her, Lydia. It's only for you, yes, Lydia. Some people can get their kicks watching couple and late night flicks. That's okay for some people who don't own VCRs. But Lydia... 그렇게 해서 리디아는 결국 비디오 가게에 오게 됩니다. Hello, my name is Lydia Sinclair. Oh, hi. How you doing? Congratulations, Jack Lucas. Nice to finally meet you. This is Ann Napolitano, the Video Spot owner. Hello, congratulations. And this is our co-worker... Perry. No, just Perry. 비디오 가게 점원인 채 가장한 페리. 대단히 긴장했습니다. 리디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orry. 비디오를 고르다가 이번에도 역시 진열된 비디오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리디아는 계속 비디오를 떨어뜨리고 머리 이상한 페리는 비디오를 골라주는 척 계속 말을 걸고 대충 어떤 장면인지 상상이 가시지요? I have never been through a dating period. 어쨌든 그 소동 덕분에 페리와 리디아는 서로 만나게 됩니다. 잭은 이번에는 한 번도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는 리디아와 잭의 커다란 옷을 포즈키스로 박아주려 입은 페리,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저녁 식사 자리를 준비합니다. 장소는 리디아가 좋아하는 중국 식당. Yes, please. 그런데 페리는 항상 실수만 하는 리디아를 이미 너무나 많이 훔쳐봤지요. 그래서 중국 요리를 먹는 내내 리디아가 실수를 하면 일부러 자신도 실수를 해서 그녀가 무안하지 않게 만듭니다. 리디아가 컵을 떨어뜨리면 페리 역시 컵을 떨어뜨리고 그녀가 기침을 하면 그는 코를 훌쩍거리고 그녀가 소리내어 먹으면 그는 트림으로 대답합니다. Oh, Lydia, say, have you met Lydia? Lydia, the tattooed lady. She has eyes that men adore so, and a torso even more so. Oh, Lydia, say, have you met Lydia? Lydia, the queen of tattoos. On her back is the Battle of Waterloo. Beside it, the wreck of the Hesperus. 기분이 좋아진 패디, 리디아를 위한 노래를 부릅니다. 그 순수한 모습에 잭 역시 건조해져가던 앤에 대한 사랑을 새삼 깨닫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 When her robe is unfurled, she will show you the world if you step up and tell her where. 어쨌든 두 사람의 데이트는 성공적입니다. 페리는 리디아에게 세상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지만 사랑은 쓰레기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There's nothing trashy about romance. In romance is passion, it's imagination. 하지만 리디아는 페리를 아직 믿으려 하질 않습니다. You'll sleep over. And in the morning you'll awake. And you'll be distant. 남자들이 여자를 좋아하는 건 모두 다 단 하룻밤을 위해서다. 당신도 나와 하룻밤을 지내고 나면 다신 전화도 안 할 거다. 그러면서 전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페리가 그녀를 지켜본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Out from work at noon every day and you fight your way out that door and then you get pushed back in and 3 seconds later you come back out again and I walk with you to lunch and I know if it's a good day 결국 페리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리디아 또한 마침내 페리를 신뢰하게 됩니다. 이제 두 사람은 드디어 사랑을 얻은 것이지요. ...지만 더없이 행복한 미소를 짓고 돌아서는 페리 앞에 다시 그 베비치에서의 총격 사건이 떠오릅니다. 갑자기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던 아내의 환영, 그리고 그 뒤로 적기사의 환영도 다시 나타납니다. 그는 또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번만은 방해하지 말라고 절규하면서요. 하지만 그 절규가 끝나기도 전에 이제 그는 더 큰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We're tired of looking at you people. 언젠가 그 자신이 잭을 구했던 그 장소에서 그때 잭을 죽이려 했던 그 두 명의 젊은이들에게 이번에는 자신이 폭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페리와 리디아를 맺어진 잭은 이제 비로소 총격 사건으로 인한 저주와 벌의 강박관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방송일도 다시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그는 먼저 앤과 해결할 일이 남았습니다. I just said I need time. Bullshit! If you're gonna hurt me now. Not some long, drawn-out hurt that takes months of my life because you don't have the balls. Okay, I'll pack my stuff tonight. 앤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그때까지 패인이다시피 한 잭을 지켜준 자신에게 잭이 헤어지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잭의 이기심이 냉정하게 되살아난 것이지요. Yeah. My wallet. What do you mean?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순간 페리가 의식을 잃은 채 계속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잭은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이제 겨우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려는 순간 또다시 그를 올가매는 페리. 잭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페리에게 소리 지릅니다. And think I'm going to risk all that because I feel responsible for you? I'm not responsible! 난 너에 대해 이제 더 이상 책임이 없다. 넌 내게 성별을 가져오라고 계속 이러는 모양인데 난 그럴 수 없다. 난 못한다. 안 한다. So I don't feel sorry for you. It's easy being nuts. Try being me. What am I supposed to do? What am I supposed to do? If I do this, if it's because I want to do this for you. That's all. 끝부분을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아셨겠지만 소리를 지르는 동안 제게 말투가 변했습니다. 못한다가 아니라 성별을 찾아오겠다. 하지만 내가 그러는 것은 저주나 죄책감 때문이 아니다. 바로 너 때문이다. 이렇게요. 이제 드디어 잭은 그 부잣집의 서재로 성별을 훔치러 갑니다. 페리가 입던 중세기사 복장 그대로 방패까지 들고 밧줄을 타고 아슬아슬하게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배를 찾아내 손에 쥡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배가 아니라 평범한 기념컵이었습니다. 실망스럽긴 했지만 잭은 그 기념컵을 들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페리에게 그 성배를 쥐어줍니다. Here's your cup. You gonna wake up now? 이젠 깨어나라고 애원하는 잭. 밝고 환한 빛이 한 줄기 창문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잭이 페리의 병상에 엎드려 잠깐 잠이 든 사이 드디어 그 성배가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페리가 깨어난 것입니다. I had this dream, Jack. I was married. I was married to this beautiful woman. 그는 꿈꾸듯이 말합니다. 자신이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했었다고요. I really miss her, Jack. Is that okay? Can I miss her now? Thank you. 다음 날, 리디아가 병원에 찾아왔을 때 페리는 병원의 환자들을 모아놓고 합창을 지휘하던 중입니다. 뉴욕이 좋고 거시인이 좋다는 바로 그 노래지요. 리디아를 발견한 페리는 반갑게 그녀를 포옹합니다. 그리고 잭 역시 헤어졌던 앤을 찾아가서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고 재결합합니다. What a beautiful night, huh? Hey, look. What? They're moving. 달빛이 비치는 센트럴파크 공원에 다시 누운 잭과 페리. You 이번에는 둘 다 옷을 완전히 벗은 알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그 피노키오 인형도 함께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비로소 사랑과 자유와 순수에 동화되어서 함께 그렇게 누워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영화 피셔킹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더 이상 무슨 해석이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시네마 천국에서 오늘 띄워드린 피셔킹. 영화 안에서 이미 쉽게 또 진부하지 않게 주제를 말해주고 있죠. 정말 사람은 모두가 한 명 한 명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그 사명, 이 세상을 고통에서 구하라는 사명은 사실 아주 간단한 것이라고 영화 피셔킹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줄 안다면 그것이 바로 고통스러운 세상을 구하는 엄청난 힘이라는 것이죠. 피셔킹, 고기를 낚는 왕이라는 이 제목에서 언뜻 나사렛 예수가 떠오르는데요. 이 영화는 슬픔과 유머, 그 극단적인 감정들을 모두 갖추고 있죠. 이 영화에서 이제 이 세상에 되찾아야 할 희망 하나를 보셨다면 여러분은 영화를 제대로 본 셈이 되겠죠. 자, 이 피셔킹에서 계속 나는 뉴욕이 좋고 거신이 좋다라고 부르는 노래가 있죠. 해리 닐슨의 노래 How About You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Roosevelt's looks.